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단으로 간주되는 여러 가지 신학 사조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 이것은 자연신론이라고도 부르며 라틴어로는 데이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신론에 대한 사상들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그가 창조한 세상에서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이신론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예는 하나님께서는 시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계를 만드셨는데 이 시계가 자연적으로 움직이고 돌아가도록 방치만 할 뿐 시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론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신론은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세상에는 개입하지 않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 즉 이 세상 가운데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신론의 근거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면요. 기독교에서 행하고 있는 기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고 어떤 것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신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신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신론은 그들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서 인간에게 알려줘서 계시된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성, 인간의 생각으로 판별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관찰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고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옳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이성과 배치되는 일들은 전혀 무시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이 헬라어 문법으로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현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나타날 때 현재형으로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행동하시며 세상을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별한 하나의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6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리고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지켜보니까 그가 해오던 모든 모습들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방의 사람이었던 아비멜렉도 보고 느끼고 알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삭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환경의 회복이 있습니다. 환경의 회복. 창세기 26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성경은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음을 설명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드렸습니다. 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그가 피신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 보니까 그 땅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좀 전에 흉년이 들었던 그 땅, 그랄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흉년이 들었던 그 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해에 뭘 얻었다고요? 100배나 그가 풍족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땅에 흉년이 들어있고 모든 곳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때에 이삭만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이 100배나 얻었던 수확의 원인은 어디에 있죠? 그가 무엇을 해서 100배를 얻었습니까? 농사를 지었다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농사라는 말이 이삭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삭 때까지 농사를 지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흉년이 든 이 시점에서 그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 농사를 지었는데 그가 얼마의 결실을 맺게 된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삭이 여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전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경험과 공부와 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흉년의 때 그가 이 정도의 수확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경험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26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창대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얘기예요. 가달. 그것은 자라다 또는 번성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가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쓰여진 히브리어 문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쓰였어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은 미알로테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이 계속적으로 번성하여 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번성해 갈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창대하고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 왕성하여라는 말도 이것은 할라크란 말인데 이것은 가다, 걷다 이 말이 할라크, 할라크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앞에 있던 그 창성함이 계속하여서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삭은 그 창대함 정도가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창성하며 번성하게 될 것을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뒤에 있는 표현,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거부라는 말이 앞에 있던 창대하고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가달이라는 얘기인데 자라다 번성하다는 얘기인데 이 말 앞에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심히, 아주 대단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주 왕성하게, 아주 매우 대단히 이것이 자라갔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왕성하게 된 것은 예상 밖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던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이 흉년의 때에 그곳에서 이만큼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의외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힘으로 이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뒤에 있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기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죠. 이삭은 농사만 지어서 백배의 결실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본업인 가축과 그 모든 짐승들을 치는 일에도 풍성함을 누린 것입니다. 또 뒤에 있는 표현이 있죠. 종이심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가축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심복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짓는 이 노예들은, 이 종들은 단순히 농사와 가축을 치는 데만 이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는 이들이 병력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삭이 지금 군대도 심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군대의 힘도 굉장히 많이 커졌음을, 군사력도 상당히 채워졌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절 맨 뒤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표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풍족해지고 이삭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가 부강해지고 또 병력도 많아지게 된 것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단순히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였다고요? 시기할 정도였다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의 부요와 그 사람의 그 풍요함이 시기가 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러워할 때는 많아요. 부러워할 때는 많은데 시기심이 들 정도면 굉장한 부자예요. 그럼 이삭이 왜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흉년의 때에, 그 기근의 때에 여러분 홀로 그 길을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성케 해주실 것이고 왕성케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그 걸음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삭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입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이삭이 부요함 가운데에서 그랄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여서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떠나가. 그래서 이삭이 떠나가는 가운데에서 운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운물을 팠는데 말씀해 보면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샘 근원을 얻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수질이 매우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샘의 근원이기 때문에. 흘러내려오면서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은 물인 거죠. 또 하나 이 샘 근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은 수량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흘러오면서 증발되거나 사라진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천적인 그 물을 얻었기 때문에 수질이나 수량이 매우 풍부하고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축과 그가 누리고 있는 소유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사막 사회에서 물이라는 것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거예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 이삭은 그 축복들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그의 재산에 있어서 중요한 물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것은 우리의 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지만 이것은 우리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때 이삭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음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짓는 거죠.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다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색이라는 말, 이 다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다투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하게 굴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그것을 강탈했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심정을 여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물을 팠고 내 힘으로 이 샘의 근원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억압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이것을 강탈해 갔어라고 그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여기서 어떤 방어도 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 한번 볼게요. 2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음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을 팝니다. 왜? 물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팠는데 또다시 그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다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것이야. 우리 땅에서 얻었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라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강탈해 가는 것이죠. 그때 이 이삭이 또다시 그것을 내어주면서 지었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신나.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 이름의 원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신나, 그 이것은 대적했다는 뜻인데요. 그냥 대적하고 그냥 반대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삭이 얻었던 그 음물들을 아주 극도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이삭을 대적하고 이삭을 반대해서 이 음물을 빼앗아갔음을 이삭이 여기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이삭은 지금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와 그의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종들도 많아졌어요. 이게 복일까요? 내가 더 많아지고 더 잘 살게 된 게 복이라 그러면요, 이삭은 그 복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물군원, 그 문물들을 계속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백배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소유가 많아진 그것이 축복이라 그러면 이삭은 거기서 계속 그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을 그랄 사람들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일까요? 내가 쫓겨나는 삶, 또 내가 열심히 파서 얻었는데 그것을 다시 빼앗기는 삶, 이게 복일까요? 성경은 오늘 이 이삭이 백배의 축복을 얻은 것과 이삭이 쫓겨나고 그리고 음물을 빼앗기는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유가 많아지고 내게 물질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삭이 이러한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 삶 가운데에서 냉담하리만치 이삭은 덤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삭이 여기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여기서 그들과 대적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내어주는 삶을 삽니다. 나가라 가면 쫓겨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그 두려움에 떨었던 모습, 그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보전해 주시고 인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는 흉년 가운데에서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백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가 생각해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의 가축과 종들이 많아지면서 흉년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은 기근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자기만 계속 풍성한 것을 그는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 물질의 축복이 축복이 아닌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무엇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아, 이 소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흉년 가운데라 하더라도, 기근 가운데라 하더라도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그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이 시간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그 음물을 빼앗기는 삶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바로 이삭의 삶이에요. 빼앗기는 삶이고요, 늑탈당하는 삶이고요, 세상에 의해서 조롱받는 삶이고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구차하게 그렇게 살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고 올라가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 내가 겸손한 것.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전반적인 것을 보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의 원리, 돈의 원리, 힘의 원리, 그 모든 권력의 원리, 그 모든 명예의 원리, 이 땅에 쌓아가는 그 모든 조직의 원리, 그러한 원리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명예를 누리고, 내가 많은 지식을 누리면서 살고는 있지만, 그것에 내가 맹몰당하지 않고, 그것이 주가 아님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가운데 매몰당하며 그 백배의 축복만을 쫓아가며 그 내 우리의 양이 많아지는 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어요. 십자가는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세상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계속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러고,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의 그러한 문화와 세상의 이기로 조종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음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계속해서 빼앗기는 삶을 살았던 이삭은요, 이제 또다시 음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다시 음물 파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근데 이 르호봇이라는 말의 이름은 넓은 지역, 넉넉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공격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그 다음에 르호봇을 얻고 나서 고백하는 장면이 뒤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가 이렇게 넓은 공간, 넓은 땅, 그 더 이상 분쟁이 없는 지역, 그 지역을 얻게 되었을 때 거기서 아, 내가 이것을 얻었구나, 정말 기쁘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주도하고 이끌림을 받고 내가 이것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어.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셨어. 나의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야. 이러한 고백을 이삭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시기와 다툼 속에서 눈앞에 음물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 가운데에서 그 빼앗기는 음물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는 그 현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르호봇을 얻었을 때 또다시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우물도 우리 것이냐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은 아마 또다시 내어줬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고 또다시 내어주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요?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걸 내어주어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좋고요, 없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좋고 없으면 내가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있음도 감당하고 없음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아마도 이 일을 겪으면서 조금은 두려워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빼앗기면서 내 많은 소유를 유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조금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뒤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뉘앙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을 얻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너는 복을 얻을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너는 복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팠더라. 이삭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행동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행위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을 쭉 경험해왔어요. 흉년 가운데에서 그리고 쫓겨남 가운데에서 음물이 빼앗기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예배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가 뭐죠? 예배의 정의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고 외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흉년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며 빼앗기는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며 쫓겨나는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 시스템을 중요시 생각하고 제가 목장에서 나눔지에서 1번 질문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일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나눠봤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나의 입이 닫혀 있다면 그런 질문이 우리 목장에서 던져질 때마다 내가 고백할 간증이 없고 내가 그 외에서 나눌 그런 일들이 없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worship. 이것은 뭐냐면요. 워드란 말이 원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치라는 말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그 의미의 뜻은 가치를 돌려드리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죠?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백배의 축복, 그 넘쳐나는 음물, 넘쳐나는 우리의 양, 소,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내가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 원천적인 존재,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한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분과 좀 여러 가지 얘기를 거의 한 시간을 통화했던 것 같아요. 참 오래간만에 통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냐면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성도 간의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교회에 참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둘 다 교회 직분자였는데 돈 때문에 다툼이 생겼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버렸다는 거죠.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들이 문제다. 돈이 없는 것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민폐를 끼친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돈 없는 것들이 문제다. 돈 없는 것들이 교회에 와서 민폐를 끼친다. 충격적인 말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학김에 한 얘기겠죠. 근데 그게 교회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목사님 귀에까지 들리고 목사도 너무나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나간 사람 때문에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고 몇 번을 찾아가도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리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매몰차게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의 사기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전 정말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에도 못 나오는 것인가요? 돈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돈 없으면 해밀턴 땅에 이민생활도 못하는 것입니까? 돈 없으면 유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가치입니까?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린 거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있게도 만들고 없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없어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상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곳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천국을 사는 사람과 지옥을 사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천국 백성들인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지옥 백성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